UBS. 초록나라, 초록마을. 안녕하세요, 나그네 여러분. 오늘도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후덥지근하네요. 우리 한양대 학생분들, 등교길은 괜찮으셨나요? 전 요새 회색 옷 입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땀나는 게 만천하에 들킬까 봐요. 그리고 자꾸 축축 늘어지는 게 제가 웬만해서 30분 이내의 거리는 양심상 걸어다니려고 하는데 이 날씨엔 힘들더라고요. 배달음식과 마을버스랑 점점 친해지는 요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워서 입맛까지 싹 사라지는 거 있죠? 5월이 이 정도인데 몇 달 뒤엔 어떨지. 그때는 방학이라 그나마 다행일까요? 종강하면 집에 콕 박혀서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 더운 날을 매일매일 겪다 보니까 초록나라 초록마을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친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근데 이 친구를 만나러 가려면 특별히 마련된 모래 온실로 오셔야 해요. 푸르른 녹지랑 습기가 가득한 초록마을에선 잘 못 살아가는 친구거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친구는요. 쨍한 무더위도 척박한 가뭄도 꿋꿋하게 버티는 사막의 왕자입니다. 오스틴 마혼의 Dancing with Nobody. I like the way that you scream my name, baby. I don't know how, but I know you're the one. I'm standing my ground now when I used to run. It feels like a dream, but I know that I'm up all night with you. I don't feel like dancing with nobody else. It don't feel romantic with nobody else. Can't you see that? I like the way your hair falls across your face. Nobody else. 오늘의 주인공은 더운 날씨와 참 잘 어울리는 식물 선인장인데요. 보통 선인장 하면 길쭉길쭉하고 마치 사람의 팔이 달려있는 것처럼 가지가 뻗은 모습이 떠오를 텐데요. 조금 더 작고 납작한 선인장은 사람 손처럼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선인장이라는 이름은 신선선의 사람인, 손바닥 장이라는 한자를 써서 신선의 손바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근데 신선 손바닥은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선인장이랑 닮았다는 생각을 한 걸까요? 가시도 나 있을 텐데. 역시 불로불사하는 전설적인 존재는 손바닥도 평범한 손바닥이 아닌가 보네요. 아, 그런데 선인장이라는 이름은 한국에 사는 부채 선인장의 모습에서 따온 거고 실제로는 2,500종이 넘는 수많은 선인장들이 선인장과에 속해 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런 모든 선인장들을 아우르는 선인장과는 카타케 아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학명을 살짝 뒤튼 캑터스라고 부르고요. 로지의 바다 가자. 저 푸른 하늘 아래 너와 내가 서 있고 부드러운 백사장을 너와 함께 단둘이 단둘이 걷고 싶어. 오직 너만 바라보면서 꽃잎이 휘날리던 그 순간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너 그렇게 꿀 떨어지는 미소 짓고 살며시 안아주네요. 푸른 바다 뜨거울 태양 낭만의 그곳으로 떠나요. 모두 다 버리고 더 자유롭게 새기고 우리만 좋아했었던 달콤했던 그 행복을 기억할게. 푸른 바다 뜨거운 태양 낭만의 그곳으로 떠나요. 모두 다 버리고 더 자유로워 선인장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역시 가시죠. 이렇게 가시가 삐죽삐죽 돋친 식물은 선인장 말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 밤송이나 장미가 있으려나요? 그런데 밤은 열매 껍질에만 가시가 돋쳐 있고 장미도 줄기에만 가시가 납니다. 선인장처럼 온몸에 가시가 있는 친구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고슴도치요? 걔는 식물이 아니잖아요. 엉뚱도 하셔라. 아무튼 선인장의 가시는 이파리가 변형된 모습인데요. 어쩌다가 가시처럼 바뀌었을까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물에게 있어서 잎의 대표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광합성과 증산작용이죠. 광합성이 뭔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후자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증산작용은 식물 안에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뿌리에서부터 흡수된 물과 양분을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 수분량과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잎이 클수록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선인장은 물을 아껴야 하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잎의 크기를 극단적으로 줄인 거죠. 반대로 열대우림처럼 축축한 곳에 사는 식물들은 수분이 과해지지 않기 위해서 잎을 큼지막하게 키운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레이첼 플래튼의 Shivers. Go green eyes. You see me in the perfect light. And even for the thousandth time. Yeah, your hands could make my skin light up like diamonds. Maybe it's chemical. Something about you really drives me crazy. Maybe it's magical. It could be the stars above or all to blame. I get emotional. Knowing you never ever try to change me. Cause you know who I am. Goddamn. You're giving me shivers. Running up through my spine. Giving me shivers. never perfect fit. Like my name on your pillow lips. It's like a thousand ego trips. I'm dying to go anywhere you take me. Maybe it's chemical. Something about you really drives me crazy. Maybe it's magical. It could be the stars above or all to blame. I get emotional. Knowing you never ever try to change me, 'cause you know who I am. God damn. You're giving me shivers. Running up through my spine. Giving me shivers. You're making me lose my mind. Always deliver. You know my triggers. So just do what you do. What you do. Make my body shiver. 선인장의 수명은 수백 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엄청 느리게 자라는 식물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느린 거랑 오래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바로 물질 대사의 속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물질 대사는 세포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물질 대사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시간이 빠르게, 누군가에겐 느리게 흘러간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사람과 선인장의 차이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보다 극단적으로 물질 대사가 느린 선인장은 태어나서 자라고 죽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길게 돼요. 그래서 수백 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랍니다. 아, 그런데 이건 야생에 사는 선인장의 얘기고요. 우리가 원예용으로 키우는 선인장은 빨리 재배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개량됐기 때문에 수십 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꽤 길죠? 적적한 일상에 함께할 반려식물을 찾고 계신다면 선인장은 어떠세요? 이렇게나 오래 사는 데다가 키우기도 꽤나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You've been told, but time is running out. No need to take it slow. I'm stepping to your toe to toe. I should be scared, honey. LED 플란테. 우리 라디오의 코너 비리디 플란테에서는 생활 속 곳곳에 피어있는 식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말 나온 김에 반려 선인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요. 아니,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반려 다육식물에 관해서요. 다육이라고 하는 식물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의 주인공 선인장도 다육식물의 한 종류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잎이나 줄기 속에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 건조한 지방이나 소금기가 많은 지방에 자란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용과를 포함한 선인장, 파인애플, 바오밥 나무, 알로에와 같은 식물들이 모두 다육식물이랍니다. 그리고 스투키라는 식물도 있어요. 엄청 가늘고 기다랗게 자라는 특징이 있죠. 고3 때 반에서 스투키를 키웠는데요. 두 가닥 정도가 자라있길래 한 가닥에는 타코, 한 가닥에는 야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반 친구들과 돌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체 왜 타코야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갑자기 궁금하네요. 아무튼 시중에 파는 다육식물에는 탱글탱글하고 동글해서 압도적인 귀여움을 뽐내는 것들이 많은데요. 귀여운 외형과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 덕분에 인기 만점이지만 사실은 햇빛이라든지 이것저것 신경 쓸 부분이 많은 친구들이랍니다. 식물지기로서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전 식물을 키우는 족족 죽이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을 막상 실천하지는 못하는 편이랄까요? 아쉽지만 다육이도 멀리에서 바라만 봐야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No New Year's Day to celebrate. No chocolate covered candy hearts to give away. No first of spring. No song to sing. In fact, here's just another ordinary day. No April rain. No flowers bloom. No wedding Saturday within the month of June. But what it is something made up of these three words that I must say to you.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 to say how much I care.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No summer's high, no warm July, no harvest moon to light one tender August night. No not even time for birds to fly to southern sky. No Libra sun. No Halloween. No giving thanks to all the Christmas joy you bring. But what I love you.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선인장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역시 수녀님이 지은 시여서 그런지 종교적인 색채가 듬뿍 묻어나는 작품인데요. 여러분의 가시는 어떤 것인가요? 혹시 나에게 박힌 가시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지는 않나요? 그게 내 주위 사람들마저 다치게 하는 것 같아 걱정되지는 않나요? 식물지기로서 얘기해보자면요. 여러분에게 돋친 가시는 마치 선인장이 스스로 잎의 크기를 줄여서 살아남으려고 애썼듯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도단한 가실 거예요. 당장은 못나 보이고 삐죽해 보일지 몰라도 야금야금 성장해서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거랍니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뭐 어때요? 지구의 모든 식물이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도 전부 아름다운 것처럼 그 가시마저도 여러분만의 보석이 될 테니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꼭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PD의 김소은, 기술의 김민주, 그리고 저는 식물지기 임세윤이었습니다. H. UBS